언젠가 우리 함께 듣던 그 멜로디 듣자마자 떠올라 그때의 memories All of my old school lovers where you at 이 노래 듣고 같은 느낌 느끼길 바래 그래 너 지금 누구의 꿈 안에 있건 어디선가 이 노래 들으면 Remember me if you have a piece of me Cause I remember you 한때 나눠줘 돌아보니 우린 뜨거웠어 Remember me If you have a piece of me Cause I remember you 참 많은 이별을 하고 다시 만나고 영원하지 못할 영원을 원하고 또 바라고 아름다운 한 페이지 불타도록 뜨거운 사랑 아리에 대이지 돌아보면 재미지 We were young and crazy 그때 그 시절 노래가 들리면 I smile 그때 그 시절 가사가 내 얘기 같아 노래가 반가워서일까 우리가 그리워서일까 그때가 순수했던 걸까 우리가 순수했던 걸까 그래 너 지금 누구의 꿈 안에 있건 어디선가 이 노래 들으면 Remember me if you have a piece of me Cause I remember you 한때 나눠줘 했었고 돌아보니 우린 뜨거웠어 Remember me if you have a piece of me Cause I remember you 그때는 그랬고 I remember you 그래서 그랬어 I remember you 그때는 그랬고 I remember you 그래서 그랬어 Late 기록보다 오래가는 기억 기억보다 아름다운 추억 기뻐서 울고 슬퍼서 웃고 우리 비싸게 주고받은 수업 화요일엔 만남을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토요일엔 밤이 좋아 우린 그랬었다 목놓아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듣던 그 노래 그때 그곳에서 함께 부르던 그 노래 오래전 그날 우리 얘기로 노래가 심장 속을 때리고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옛 노래들 loud on the radio 언젠가 우리 함께 듣던 그 멜로디 듣자마자 떠올라 그때의 memories All of my old school lovers where you at 이 노래 듣고 같은 느낌 느끼길 바래 그래 너 지금 누구의 꿈 안에 있건 어디선가 이 노래 들으면 Remember me if you have a piece of me Cause I remember you 한때 나눠줘 행복했었고 돌아보니 우린 뜨거웠어 Remember me if you have a piece of me Cause I remember you 그때는 그랬고 I remember you 그래서 그랬어 I remember you 그때는 그랬고 I remember 그래서 그랬어 Late.